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사드배치 조지 전국 행동과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,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,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박근혜 퇴진 사드배치 철회 긴급행동집회가 진행됐습니다.